아주 아주 먼 옛날 왕국을 거느리던 어느 위대한 왕에게 이제 결혼을 앞둔 곱고 아름다운 딸이 있었어요. 공주는 외적으로는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었지만 자존심이 세고 성격이 못되었죠. 그런 딸을 둔 왕은 공주가 결혼을 하게 되면 행실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공주는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온 모든 왕자님들에게 못되게 굴어 쫓아내버렸죠. 지내하는 여러분, 고귀하신 왕과 왕자님들, 이제 제 딸이 등장하겠습니다. 얘는 키가 너무 작아. 뚱뚱해, 배 튜브가 깠나 봐. 너무 커, 전봇대 같잖아? 너무 작아, 만두야 뭐야? 공주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롱했죠. 왕, 왕자, 공작, 백작 등등 모두를요. 고귀한 그녀의 아버지는 화가 났지만 이제 마지막 차례를 기다리는 수염난 왕까지 얼른 놀리고 끝내기만을 기다렸어요. 이 사람 좀 봐! 수염이 꼭 썩어빠진 걸레 짝 같잖아? 분명 별명이 그리즐리 수염일 거야. 어떻게 감히! 어떻게 이런 고귀하신 분들을 그렇게 모욕한단 말이냐! 내 이제 공표하겠노라! 너는 저 문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것이야! 그게 왕자든 거지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렇게 이틀째 되던 날 드디어 왕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거지가 정원 사이를 가로질러 플루트를 연주하며 돈을 구걸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왕은 경비병들을 시켜 그를 안으로 들이라 명했어요. 그리고 지난 발표에 따라 공주를 불러와서는 그와 결혼하라고 명령했죠. 거지는 깜짝 놀랐지만 행복했어요. 반면에 공주는 울며 불며 저항했지만 왕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결혼식을 강행했죠. 심지어는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떠날 채비를 하거라. 더 이상 여기서 지내지 말고 네 남편을 따라 여행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이제는 거지의 부인이 된 공주는 그와 함께 성을 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났어요. 그들의 여정은 길고도 험난했죠. 며칠 뒤 그들은 어느 아름다운 숲에 도착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숲은 과연 누구의 소유일까요? 위대하신 수염난 그리즐리 왕의 것이에요. 내가 어리석었지. 계속해서 나아가던 그들 앞에 이번에는 방대한 초원이 등장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초원은 도대체 누구의 소유일까요? 이 초원도 위대하신 수염난 그리즐리 왕의 것이에요. 내가 어리석었어. 그리고 그들은 거대한 도시에 도착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도시는 대체 누구의 소유일까요? 이 도시도 위대하신 수염난 그리즐리 왕의 것이죠. 나는 정말 바보야. 그분을 거절하는 게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당신의 신랑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공주는 답이 없었어요. 거지는 공주를 마을 구석에 홀로 서 있는 어느 오두막으로 데려갔어요. 공주는 충격을 금치 못했죠. 이런 세상에나. 여긴 너무 좁잖아요. 시종들은 어디에 있죠? 시종이라뇨, 여보. 당신이랑 저랑 둘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해요. 시종 같은 건 없어요. 오두막에 있는 식량은 얼마 되지 않아서 머지않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주는 요리를 해본 경험이 없어 실력이 형편없었기에 결국 거지가 도와주었죠. 거지는 숲에 가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고와 그녀에게 바구니를 짜보라고 권유했어요. 시작은 했지만 얼마 안 가 손을 다치자 거지는 화를 내며 얘기했어요. 요리도 못하고 바구니를 짜지도 못하니 제가 얻는 게 뭐죠? 당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다른 일을 찾아보도록 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지는 주전자와 냄비들을 가져와 그녀가 장사를 할 수 있게 길거리에 가게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녀의 미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전자들을 사기 시작했고 그렇게 며칠 동안은 점점 더 장사가 잘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길거리 끄트머리로 자리를 옮기자 어느 술 취한 군인이 비틀거리며 달려오더니 모든 주전자와 냄비를 부수고 말았어요. 공주는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울었죠. 난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남편이 또 뭐라고 할 텐데.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게 무슨 생각으로 남들이 다 지나다니는 그런 길목에 가게를 차린 거예요? 결국 이 일도 해내지 못하는군요. 이번에 성에 갔다가 부엌 하녀를 구하냐고 물었더니 당신을 뽑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부엌 하녀로 일하세요. 그렇게 공주는 성 안의 부엌에서 일하며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했어요. 그녀는 방바닥을 쓸고 굴뚝을 닦고 오븐 청소에 주전자와 냄비, 심지어 밥그릇까지 닦았죠. 매일 일이 끝나면 고기를 몇 점 얻어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을 때 그녀는 이 왕국의 장남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두가 이 소식에 잔뜩 신나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슬펐죠.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자 모두 식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그녀는 잠시 창가로 가서 사람들을 구경하며 중얼거렸죠. 알량한 자존심만 내세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리즐리 수염왕의 부인이 될 수 있었는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방금 제 이름이 들린 것 같은데. 구강패야, 용서해주세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제 마음이 아픕니다. 걱정 마세요. 혼자 온 게 아니니까. 이리 와보세요. 그는 공주를 결혼식장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귀족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도 참석해 있었죠. 그들은 공주의 행색을 보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정말 부끄럽고 슬펐어요. 그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무례하게 행동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 교훈을 얻었답니다. 걱정 마세요, 나의 공주님. 사실은 제가 바로 당신과 결혼한 그 거지이니까요. 여태까지 함께 살았던 바로 그 거죠. 또 당신이 팔던 주전자와 냄비를 부순 그 군인도 저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공주님께 알려드리고자 했던 교훈은 자존심이란 사악한 힘이며 가장 하찮은 마음가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그 교훈을 얻고 자존심도 버리신 것 같군요. 어서요, 여왕님. 제 손을 잡아 저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그들은 곧장 결혼을 하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